안녕하십니까. 애곡의 마음 손율이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의 길이 빛날 시대의 고을작인 가요 조국 찬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고 새기면 새길수록 그 깊은 뜻이 가슴속에 기억종의 파도되어 안겨드는 시대의 명작 가요 조국 찬가. 집채 작사 솔태성 작곡인 가요 조국 찬가는 주체 백이 2013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창작되었습니다. 가요 조국 찬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의 참된 록을 심어주고 그처럼 살기 좋고 아름다운 어머니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신념을 안겨주는 국보적인 명작입니다. 가사에는 주체의 사회주의 내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조선민족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귀중한 어머니 조국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갈 천만 국민의 철속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서 자란 고향집 종듬뜨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 선경으로 꼽히고 본용하는 조국 강산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명화처럼 서종이 안겨오게 서술하였습니다. 가사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고르마 떼어준 정돈 고향집들아,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구름 위엔 참외 날고 목난 꽃핀 이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이와 같은 표현들은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실하고 생활적인 형상인 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깊은 요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명가사가 담고 있는 심오한 내용들은 폭넓고 깊이 있는 손율 형상으로 하여 숭고한 조국애를 보다 더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 조국 찬가의 손율은 숭엄하면서도 긍지 높은 정서로 시정일관하게 흐르면서 통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절로 되어 있는 손율은 구성의 간결성과 통속성, 인민성으로 하여 누구나 한번 들으면 인차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율 진행에서 반복 수법들을 재치 있게 적용하였으며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가사가 담고 있는 기름진 내용들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랑, 경려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과 더불어 나날이 약동하고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조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인민들의 진정한 삶이 꺾이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어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조국을 긍지 높이 노래한 존인민적인 찬가는 오늘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김정일 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노도치어 존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신념을 진실하게 담은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으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격조 높이 반영한 애국가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저국을 사랑하라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용도 작사, 저일용 작곡인 저국을 사랑하라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인은 어머니 저국은 우리 모두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사랑의 요람이며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삶의 토존이라는 심오한 사상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어머니 저국의 품이 없었다면 이 땅에 태어났어도 살 수 없었고 설사 살아있다고 하여도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저국을 뜨겁게 사랑할 때리하여 절절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가 태어난 품도 우리를 키워준 종도 사회주의 저국의 품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 첫 걸음을 뗄 적부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고 가슴속에 간직한 작은 서망도 귀중히 여기요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주는 고마운 어머니 저국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이 있어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을 모르고 기쁨과 행복만을 마음껏 누려가며 어엿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서는 바로 그 사랑 그 은정을 알거든 저곡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순간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어머니 저곡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열렬히 사랑할 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우리 저곡을 세상에 서리 높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누리는 행복이 귀중하고 희망 넘친 미래가 소중하거든 그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사회주의 저곡을 목숨 바쳐 지켜가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8분의 6박자에서 긍지에 넘치어 낭만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3박 계통의 리듬을 타고 정서적으로 흐르는 선율은 주로 순차 진행을 위주로 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저곡의 고마움과 열렬한 사랑, 도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